눈물을 감싸요. 따뜻한 바람에 눈물이 내려요. 그대 느끼나요? 조용히 속삭이는 그대를 향한 이 떨림을. 하얀 종이 위에 그댈 그려요. 따뜻한 미소가 날 안아주네요. 이게 사랑이 별들처럼 내 맘에 그대가